지난날의 우리 그저 몇 번 지나간 사랑의 아픈 끝장면처럼 시간이 쌓여 깊어져가듯이 서로의 번져 견뎌온 wind and rain 쉼 없이 설렌 시작은 너무도 스쳐 지나 더 아쉬울 뿐인걸 익어갈수록 Okay.

기가 다시 가나 싶은 짓을 배우는 토끼니와 키미노 카사니나로 가세이쿠 토끼니와 키미노 카베니나로 아무런 감정 없이 웃어 보이기가 힘겨운 거죠. 모두 그렇게 산다지만 매 순간 버거워 고개를 돌렸어. 작아지는 꿈 우후 잘하고 있는 걸까. 그래 지치지 말고 반짝이던 수많은 어디쯤에 온 걸까. 지금 내가 서 있는 서울 이곳은 모두 바쁘게 돌아가고 무심한 표정에 외로움 뿐이지. 잠깐 쉬어가도 돼. 가든 기분 너와 함께 걸으면 자꾸 시간이 도망가는 것 같아 너무 빠르게 yeah. 너는 나를 밀고 나는 자꾸 당겨 너와 함께 있으면 줄다리기 선수가 될 것만 같아 난 계속 당길래 yeah. 너는 나와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신비로운 그 눈으로 날 보는 너 너가 나에게 왔을 때 그제서야 난 알았네 yeah.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 너 내 손을 잡고 그냥 따라오면 돼 oh yeah, yeah, yeah. 반짝이는 눈빛 눈이 부셔 매일이 날 감싸주는 손길 더 바랄 것이 없지 꿈속으로 나를 데려가줘 그토록 찾던 나의 treasure Will we always be together Our love will be forever 눈 뜨면 사라질 너일까 그 미소와 선명한 옷자락에 감촉까지 다 너무나도 여린 널 잘 아니까 눈이 부셔와도 눈 감은 채 너와 계속 꿈을 꾸네 반짝이는 눈빛 눈이 부셔 매일이 날 감싸주는 손길 더 바랄 것이 없지 꿈속으로 나를 데려가줘 그토록 찾던 나의 treasure Will we always be together Our love will be forever 넌 점점 사라질 듯 멀어져도 잠시 기다려줘 너에게 갈게 우리 꿈을 깨어나면 안 돼 Oh yeah Yeah 반짝이는 눈빛 눈이 부셔 매일이 날 감싸주는 손길 더 바랄 것이 없지 Yeah. 꿈속으로 나를 데려가줘 그토록 찾던 나의 treasure Will we always be together Our love will be forever

속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말았어. 나야 참 오랜만이야. 너무 힘이 들어서 잡기도 미안해서 너를 보낸 게 후회돼서 한숨만 쉬는 걸.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. 떨리는 가슴만 붙잡았어. 많이 힘든지 지금 어디 있는지 묻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어. 네 숨소리만 들려도 그래. 약속했지만 자신 없을 땐 가끔 숨소리라도 들려주기. 숨을 쉬는 게 내일 눈을 뜨는 게 겨우 하루를 사는 쉬는 걸.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아끼던 내 작은 추억들마저도 어쩔 줄 몰라 너무 아파서 서로 놓아주길 약속했지만 자신 없을 때 숨소리라도 들려주기. 높은 말이 많아도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괜찮다고 서로를 달래고. 아파했어 다 되돌리면 우린 행복하기만 했어. 놓질 못하고 너의 말투 또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.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네 마음을 얻는 일. 네가 날 기르고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을까.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. 바람 같은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것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.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.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.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. 우리 농자가 내게 말했어.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.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. 요즘 네 얼굴 환한 웃음이 보이지가 않아. 예전엔 작은 것 하나 하나에 미소 그렸잖아. 까만 하늘 위 펼쳐진 저 별들 세보며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.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.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.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.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.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.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. 넌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부터 잘못된 걸까요? 사랑한 하게 보여 너의 모습 때문에 난 눈을 떠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 밤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지고 나는 불을 켜 지고 나는 불을 켜 난 이제 혼자지만 But you're still leaving my mind 그게 하늘 바람 me now 그게 하늘 바람 What should I do 어떻게든 버텨야지 in the end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This is the story end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